봐도 돌아봐줘. 이대로 널 보낼 수 없어. 그 모든 게 오해였다는 걸 너도 알 거야. 참 무섭게 들린다는 말도 더 이해할 수 없단 표정도 다 괜찮아. 그러니 내 손 놓지만 말아줘. 널 보낼 수도 널 떠날 수도 난 없다는 것을 잘 알잖아. 꿈을 꿔. Where do you go? Where do you go?